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사실 시편을 읽고 사도행전을 봐야 돼서요. 사도행전은 7월 달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편, 8편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7편 이 앞에 괄호하고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다윗이 쓴 시이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아마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구시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같은 사울하고 같은 지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또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아마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건져낼 자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같이 저들이 나를 뜯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이런 저 구시가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을 악으로 갚았거나 또 내 대적에게 무고히 아무리 대적이라고 해도 내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쳤거나 이렇게 했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서 잡아가지고 내 생명을 다 땅에 짓밟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구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담는 그릇이어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양심이 벌써 금이가 있고 양심이 깨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다 새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 판단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재판관이 있고 세상에서도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살지만 그 모든 판단보다도 다윗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비록 그 판단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판단을 하실 것이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그게 신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를 보호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방패 저런 방패들이 다 소용이 없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그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참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그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게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중상모략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이러한 수많은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죄악과 잘못된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분노하심에 대해서 언젠가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묵상하며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고 계시다.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을 당겨서 예비하셨다. 이제는 그냥 놓기만 하면은 활이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감정적 어려움이나 그 고통이나 이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분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일 기계를 심판할 기계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한다고 말합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하나를 낳을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던 이 시대에 죄악을 그렇게 해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잔해를 잉태하여 괴휼을 낳았도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낳는 건 거짓이고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하만처럼 자기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17절에 그는 이 억울함과 자기의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지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가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말하자면 바울은 뭔가를 내 자랑거리를 얘기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너희에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허물투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어요. 그거는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우리 기도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처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8편에서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나무는 나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성은 놀라는 거죠. 엄마 이것 봐 저것 봐 하면서 막 이거저거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은 보면서 결국은 똑똑해서 무엇인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창조물을 보면서 놀라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하늘에 이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우주 만물 그가 이해하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도 죽고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도 죽고 이런 연약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라고 하는 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인간 예찬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예언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지 못하는 자연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연 만물을 다시 그 발 아래 두실 때에 이 땅의 우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생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도 그 전에는 감동이 없어도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윗이 오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나 자연 만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저희가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에게는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에게는 참 한탄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리고 또 저희들 눈안에 들어오는 어떤 자연 만물이든지 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므로 저희가 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저희에게 늘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저희들이 때때로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사오나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요 또 하나님께 찬송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의 마음, 저희의 말,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한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